매일 아침 눈을 뜨면 너로 하루 시작하고 지친 밤 눈을 감아도 여전히 네가 더 떠올라. 여지 없이 우릴 상상하다 보니 이미 어느새 너는 지수 없이 스며들어 깊이